무슨 노래들아 어떤 가수야 요즘 누가 좋아 내 쉬워 기분에 따라 change 지금 네가 듣고 있는 펀서 노래도 좋지만 stop 오늘은 내가 만든 노래 널 위한 노래 좀 들어봐 제목은 유행가인데 제목처럼 유행하길 바래 말해 뭐해 그냥 쉽게 따라 불러 이건 유행가 이건 유행가 절대로 돼야만 해 그래야 해 어디서든 뭘 먹든 내 생각이 나니까 이건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oh, no, no, no. 어딜 가든 어디서든 내 생각이 나 태양이다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I know I'm not the best rapper 난 포장도 잘 못해 But I got that something baby 선뜻 내던지고 싶지 않아 가볍게 주변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가벼운 허미 가사 네가 생각날 때마다 써둔 거야 널 위한 거지 하루 17번 들었음에 무조건 알아채줬으면 해 이건 벚꽃 필 때 봄바람처럼 널 위한 거네 제목은 유행가인데 제목처럼 유행하길 바래 말해 뭐해 그냥 쉽게 따라 불러줘 Yeah 이건 유행가 이건 유행가 절대로 돼야만 해 그래야 해 어디서든 뭘 먹든 내 생각이 나니까 이건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oh, no, no, no, no. 어딜 가든 어디서든 내 생각이 나 태양이다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아침이면 oh 이 노래가 알람이 되길 저녁 노을 지을 때 너의 기분 맞춰줄 노래 되길 언제나 어디서 누굴 만나도 별 내용 없는 노래도 가네 비교하지 말아줘 말아줘 웃기게 들릴지 몰라도 너 들어야 돼 너는 꼭 들어